미안하다는 그 말 모두 빼고 걱정하는 마음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우리의 이 마음 이 감정을 따라서 천천히 나와 걸어가주면 돼.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봐. 조용히 뛰고 있는 너와 내 그리움을 어떤 말이 더 필요하니 어떤 말이 더 필요하니 이름만 들어도 그리워 눈 울고 있잖아. 어떤 이유가 필요하니 어떤 이유가 필요하니 이렇게 두 사람 서로 가슴이 닳도록 생각하는데. 이제 눈을 감지 마 내가 잡아줄게. 두려워서 울지 마 곁에 있어줄게. 숨겨두고 덮어왔던 이름을 말할 때 가슴이 뛰고 있어. 이렇게 우리 둘이 어떤 말이 더 필요하니 어떤 말이 더 필요하니 이름만 들어도 그리워 눈 울고 있잖아. 어떤 이유가 필요하니 어떤 이유가 필요하니 이렇게 두 사람 서로 마음을 듣고 있잖아. 너의 마음 안에 구멍이 나 너무 울고 싶을 때 이제 나를 안고 얼굴을 묻고 한참 울어도 돼. 이제 내가 서 있을게 너의 모든 시간 속에 네 모든 하루에. 어떤 말이 더 필요하니 어떤 말이 더 필요하니 이름만 들어도 그리워 눈 울고 있잖아. 어떤 이유가 필요하니 어떤 이유가 필요하니 이렇게 두 사람 서로 가슴이 닳도록 생각하는데.